내일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? 네, 같이 가요. 그런데 뭘 사시려고 해요? 과일하고 야채를 사려고 해요. 파키스탄 요리를 만들 거예요.